우리나라 대표단이 15일 제네바 군축회의 2기 회의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재물로서 그 평화적 개발과 이용은 나라의 크기, 정전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리 사회를 도용하여 조작하고 꾸며낸 모든 반공화국 제재 결의들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와 공인된 국제법들을 난폭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반공화국 제재 결의들은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개발권을 전면 부정하고 현대 문명을 파괴해버리는 반인륜, 반문명 행위로서 이를 전면 배격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대표단은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의 견지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무모한 우주군사화 시도를 단합된 행동으로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